HUBS.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 피곤하고 따분한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눈 깜짝할 새 또 일주일이 흘러 시간 여행을 떠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이 꽤 풀려서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는데 많이 따뜻해진 날씨를 다들 어떻게 즐기셨을지 궁금하네요. 오, 이럴 때가 아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희 타임머신은 언제나 비행이 가능하답니다. 첫 시간 여행은 1995년, 두 번째 시간은 1988년, 이번엔 2000년대 순간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의 부흥기 그 자체였던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 우리가 돌아가 볼 순간은 바로 2009년이랍니다. 2009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수 있죠. 대부분 00년대라고 하면 월드컵 4강 기적이 이루어졌던 2002년과 21세기의 시작이었던 2000년을 떠올리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더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이제 2009년 하면 자연스레 저희의 시간 여행을 추억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순간들만 쏙쏙 골라 떠나보자고요. 오늘도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아이유의 있잖아. 무사히 2009년에 도착했습니다. 아, 혹시 K-POP 좋아하시나요? 2009년은 점점 성장해가던 K-POP 시장에 제대로 불을 지핀 한 해였답니다. 아이돌, 솔로 가수, 힙합 등 장르를 불문하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최고의 히트곡들이 발매됐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들만 몇 개 모아서 여기 2009년의 음악 방송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 곡은 빼놓을 수가 없죠. K-POP의 살아있는 전설, 2NE1의 파이어와 아돈 케어입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2NE1이 단숨에 차트를 점령하게 해준 곡들인 동시에 데뷔곡임에도 불구하고 그해 다양한 음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2NE1에 뒤지지 않는 또 다른 걸그룹, 카라의 히트곡도 2009년에 다수 발매됐습니다. 허니, 프리티걸, 미스터 등 카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 유명한 곡들이 모두 2009년에 공개됐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죠? 소녀시대의 지와 손을 말해봐 역시 2009년에 발매되며 2세대 걸그룹 부흥기에 주도권을 차지하기도 했답니다. 혹시 아이돌만 인기를 얻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사랑비, 냉면, 파리파리, 죽일놈 등 다양한 솔로 및 듀엣 가수들의 곡들과 콜라보 곡, 대중적인 힙합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냐고요? 하나만 정하기 너무 어려운걸요?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저는 이 곡이 발매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바로 Stand by me. 샤이니의 Stand by me.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해도 봄 느낌이 물씬 나는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곡이었죠? 어? 잠깐만요. 저기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분명 2009년이 맞는데? 아, 기억났습니다. 2009년은 최근에 코로나19 대유행처럼 인플루엔자라는 범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했던 시기랍니다. 신종플루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신종플루는 2009년 3월 하순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 홍콩 독감과 함께 세계보건기구에서 범유행 전염병으로 선언한 세 가지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하죠. 미국을 시작으로 일부 외국 국가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그해 5월 한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초기에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가는 듯 했지만 점차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감염자가 늘어가며 결국 7월 중반부터는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뒤늦게 타미플루와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망자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하거나 등교일을 늦추는 등 사태의 심각성은 점차 커져만 갔죠. 다행히 위기 상황에서의 조속한 대응으로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며 신종플루 사태는 점차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비교했을 때 신종플루는 비교적 빠른 기간에 적은 감염자 수를 보이며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실상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염병 사태로 인해 한동안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고 해요. 마냥 다양한 문화가 부흥했던 시기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무거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우리 다시 2009년의 다양한 문화들을 둘러보는 걸로 해요. 2009년은 K-POP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대중문화 콘텐츠가 활발했던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아바타, 박쥐, 마더 등이 개봉했으며 꽃보다 남자와 선덕여왕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마들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히트를 친 드라마라고 하면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국의 일명 빵꾸똥꾸 유행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바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 그 주인공입니다. 혹시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 순간을 직접 보지 못하셨다고 해도 최근 과거 시트콤들이 여러 재조명 받으면서 한 번쯤은 접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다양한 캐릭터들과 촘촘한 스토리 전개, 저절로 웃음이 빵 터지는 시트콤만의 에피소드는 물론이고 적절한 사회 풍자까지 자연스레 녹여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지붕 뚫고 하이킥은 2009년 당시에도 큰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에 짧은 클립들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며 더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특히 과거에 비해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한국 드라마계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지금 가볍게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원했던 대중들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에피소드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풍조보다도 더 앞선 견해를 보여주고 꾸밈없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은 어쩌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유일무이한 시트콤인 동시에 지금의 드라마 산업이 과감히 재도전해봐야 할 장르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태우의 사랑비. 떠났던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봐 3통. 2024년 3월 25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9년 3월 25일이에요. 혹시 그때도 라디오가 남아있나요? 이제 우리도 라디오를 많이 듣진 않는데. 그래도 노래 들으려면 라디오 듣는 게 제일 좋긴 해요. 2024년이면 15년 후인데 그때도 노래를 아이리버로 듣나요? 사실 저도 이번에 겨우 구했거든요. 그땐 아마 더 좋은 걸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다운받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이 편지를 읽는 미래의 당신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 몰래 전자사전으로 소설이나 읽다가 편지를 쓰는 거라 조금 불안하긴 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건 그때도 뭐 다르지 않겠죠? 그때는 뭘 하면서 수업 시간을 보내나요? 전 사실 전자사전만 있으면 되거든요. 소설 보는 게 제일 재밌답니다. 아, 빨리 가서 싸이월드나 들어가고 싶네요. 어제 친구랑 스티커 사진 찍은 거 올려야 되거든요. 카라 노래로 배경음악도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도 싸이월드 하시나요? 그땐 또 이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체 뭘 하면서 노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 잠시만요. 선생님한테 들킨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아, 선생님 저 딴짓 안 했어요. 2NE1의 I don't care.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ys learn. 시간여행은 어떠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기라 그때가 어렴풋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만큼 이번 시간여행에서 그 순간만의 분위기와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봤답니다. 어떠셨나요? 2009년의 순간도 마음에 드셨나요? 이제 겨우 세 번째 시간여행을 마쳤는데 벌써 3월 한 달이 끝나가네요. 아직 떠나야 할 순간들이 한참 남아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더 재미있고 행복한 순간들, 흥미롭고 다채로운 순간들을 열심히 골라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테니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새 기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H. UBS